이러구러 세월이 갈 적에 호사 담화로 사또께서는 동부성지 당상하야 내 집으로 가시게 되니 춘향과 이몽룡 씨는 부득불 이별이 되겠구나. 토련님이 이별 차로 나오는디 인가 생각 두루한다. 점잖으신 토련님이 대로변으로 나오면서 부둥 울리가 없지만은 옛일을 생각하니 당명황은 만구영이나 양귀비별이 울어 있고 항원은 전하 청사로 된 구민이별이 울었으니 날 같은 소장부야 아니 울 수 있겠느냐. 춘향을 어쩌고 갈고 두고 갈 수도 없고 다리고 갈 수도 없네. 철우를 다려 간다 하면 부모님이 그 말 돼요. 저를 두고 가자 허니 그 행실 그기원에 응당 자격을 할 것이니 못 보면 나 못 살고 다들 못 보면 저도 응당 죽을 테니 사시가 단처로구나. 즐거운 단추를 바르고 양침 문정을 당도하니 그때여 향단이 요리엄 섬섬 옥지가 풍선화 따다가 고지원님 얼른 보고 깜짝 반개다 울며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우리 아씨가 기다리오. 전에는 오시라면 다 밑이 애리성과 문에 들모드 기침 소리 오시는 줄을 알겄더니 오늘은 누구를 놀대 시려고 가만 가만히 오시니까 부련님 속이 상하야 아무 대답을 아니 하고 대문안을 들었으니 그때여 춘향 어머니 난 도련님을 드릴라고 엄청 음식을 장만하다 도련님을 반겨보고 손뼉치고 일었으며 우리 사원에 남도 사회가 이래야지로야 뿐가 받다 폭은 마른다 못 보아 하니로세. 사또자제가 형제분만 되면 대질사오 꼭 청하지. 부처님 아무 대답 없이 방문 열고 들어서니 그때 여춘향이난 조카 침상 놓고 도련님을 드리려고 양낭수를 놓다 도련님을 눈 모고 침상을 물리치고 단순 오치를 열어 상그도 고해졌으며 옥수야구 하는 말이 오나론 책방에서 무슨 소리로 시누라 편지일장이 없었으며 방자가 병들었소 어디서 기생왔소 발서 귀로가 이루시오 기한지도 못하시오 약주를 과금하여 정신이 혼미한가 입에다가 코를 대고 상긋상긋 맡아보며 술래도 안 나는걸 저녁 예술의 새벽 바람 실수을 거리고서는가 이바구보다 손을 얹고 잔듯신 둘러보며 머리도 안 더우네 견드랑 그 손들 넣어서 꼭꼭 길러봐도 종시 대답하니 허니 춘향이가 무색하고요 잡았던 손길을 시르르르르 놓고 뒤로 물러구나 하며 내 색속고 하는 말이 내 몰랐소 내 몰랐소 도련님 속내 몰랐소 도련님은 사대보고 자제오 춘향하는 자제니라 일세풍경 못 얘기여 잠깐 좌정허기였다가 부모님 짠 꾸중을 듣고 수응하게 몸겨두어 때는 수가 옳다 하고 아직을 허루과 결신걸 소금도 니게 집어 늦게 오네 편지 없네 짝사랑 유지를 거금 오직보기 싫었겠소 소의 진정 자르면 누추하온 천배집을 오시기가 웬일이오 어쩌니 조금 깊고 책방을 가만히 앉으시오 강자욱의 편지하여 의지어른다 없으면 젊은 여느 몸이 되어 사자사자 하오리까 아두름 눈도 모를 두고 차결은 부담없소 수공방 수지르다 노무당고 당하오면 춘주옹 강서 삼윤상을 충성대로 지낸 우와 소상 강벌은 울어 풍덩 빠져 조굴 던지 정성을 좁히어 암제 삿바르승이 돌니 수연대로 나올 것을 첩배막은 모르시오 말하고 웃어서는 떼기가 쉽잖다고 금부리오 석부리오 도토라는 학자 생각 저런 만설 대답이 없으니 크게 키지 못해줘며 남자 둘이시오 듣기 싫어 그런 말은 더허여도 쓸데없고 보기 싫어 그런 얼굴은 더보여도 병들나니 나는 걷는 방 우리 어머니 곁에 가 잔비나 찾지 두두두두두 이르러서니 버려님이 억세가야 준향체 말을 보여잡고 개안 끌어 속물으면 말을 말아 그러리가 있겠느냐 말으려면 울고 참고 참았더니 하는 그 눈물을 보니 울음 맺혀 펴져내니 어디 말을 허겄더냐 속물이면 말 말라니 그 속이 웬 속이요 잠 속이요 꿈 속이요 그 속물라 답답하오 네가 하 물으니 말이지 사또께서 통부승지당 상하야 내 집으로 올라가신단다 아이고 그럼 대개는 경사 났소 그려 양반댁은 그런 경사가 나면 한바탕씩 우시는 천리가 있소 도련님이 먼저 올라가시면 나는 여기서 세간등물 방매하야 노모와 걸어갈 수는 없고 건장한 부패교군 밤낮 없이 올라가서 남대문박 칠패거리 유벽은대 준정하고 도련님께 소식하던 도련님 온다 귀타오 가만히 나와여서 우리 둘이 만나보년 후어 날 다리고 입성하야 일갓대 협실이나 단정한 초가을나 내고 철을 헌년 후어 부련님 엄부영식하시라 자주 다닐 수는 없을 테니 한 달에 두 번씩만 다니시고 글 공부고 힘써하야 귀가 떼어 창거들어 볕살지를 높여가야 위방 출입을 다니실지 나를 화금 끄고 다니시면 살이 썩고 피가 사라진들 흐려공이 어떡하소 돌려님 소이기 더 답답하야 이 말을 들어보니 세상이 모두 편타만은 그래도 못하냐 네가 만일 올라오면 만나보니 좋지만은 너를 어디 숨겨두고 온다 모르게 왕대 헐째 하나 얼굴 두고 그리하러 작주전 파그리면 오입장이 터리기 말고 상의원 신빈수 공중그나 퍼금일을 하게 되면 내 아무리 양반인돌 내게 집이니 그리 말라 누구를 붙들고 막으면 오입쟁이 서울법원 새로 구실 드는 기생 서방 한 분대 세우면 죽기는 쉽거니와 바다는 말은 못하노 바이빈지 그런 말도 하지 마라 오 그러면 나는 서울 같이 못 가고 이별하자는 말씀을 그려 준양아 양반의 법은 무슨 법인지 미장가전에 외방 착첩하였다 하면 사당 참말도 못 오고 폐슬질 끊어지고 족부의 이름을 돌린다니 지금은 섭섭하다마는 아마도 훗기약을 둘 수밖에는 없다